다정한 그대 음성 날 오라 부르듯 가만히 손짓 하네 어여쁜 내 니 내 사랑 나 언제까지나 그대 위해 살아가리라 속삭임은 없어도 따스한 그대의 마음 빛나는 눈빛으로 전해주는 사랑 어여쁜 내 니 내 사랑 나 언제까지나 그대 위해 살아가리라 사랑 나 언제까지